8월 31일 수요일,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곳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세겜 언약의 기념돌. 영적 리더의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 성도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백성의 결단을 공식화하기 위해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그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라기보다 백성의 결단을 성문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 안에 기록해 백성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 그는 큰 돌을 언약의 증인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기념합니다. 백성은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노장 여호수아의 믿음의 수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옳은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 리더는 자기 세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평안히 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완수하고 110세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고 백성을 순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평안히 묻힙니다. 이스라엘은 세대가 바뀌면서 처음 믿음이 변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백성을 통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성도의 삶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셔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묵상 에세이. 앞길의 방향타가 될 확고한 결심. 만약 독일 사람이라면 가장 되고 싶지 않은 독일 사람은 독일과 프랑스 접경지역인 알자스 로렌지방 사람일 것입니다. 국적으로는 독일인인데 풍습에서는 프랑스인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싸움은 틀림없이 내 농장과 집 가까이서 벌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전쟁 때 독일계 프랑스인이 되고 싶지도 프랑스계 독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 고민이 필요 없는 순수 혈통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 속에 빠져야 합니다. 발목까지 찰 정도만 들어가면 염려와 의심과 의문으로 떨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야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받을 만한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치 거인이 길을 가로막는 거미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에게는 일천가지 유혹도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한 일에 관해서는 결코 결코 중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확실한 결단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확고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그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의 스펄전 설교 전집 3,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한절 묵상.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주어진 언약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규정인 율법을 지킬 때에만 비로소 그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때 언약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며 주어진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